미국은 극악무도한 대조선 제재 책동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국제문제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장의 담화.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 정책을 내들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 소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월 4일 미국의 하원이 우리나라에 대한 단독 제재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우리나라와 경제 거리를 가지거나 우리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단체, 개인들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조선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법안 채택 후 미 국무장관, 미 국회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이 줄줄이 나서서 북조선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가 마련되었다고 법속화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한 대조선 제재결의들의 빈구멍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제재 봉쇄망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유엔 안보리사회 제재결의를 전년에 내들고 다른 나라들과 해당 나라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우리나라와 정상적인 국가관계와 경제무역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강박하고 위협하는 등 우리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 압박과 외교적 봉쇄를 기도하고 있다. 미국이 벌리는 대조선 제재 압박 책동은 핵전파 방지에 미명하에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파탄시켜버리는 가장 악랄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제반 원칙들을 위반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이다. 지난 2개월 동안 4월 전쟁설, 선제타격설을 유포시키며 사상 최대의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벌려놓은 침략전쟁 연습이 우리의 무자비한 초강경 대응조치 앞에 물거품으로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 해묵은 제재 보따리를 다시 펼쳐놓을 수밖에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여지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단독 제재는 비단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지난 세기 중엽 조선전쟁 도발과 함께 시작된 적성국 교역법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이 우리에게 적용한 단독 제재법은 무려 수십 가지를 헤아린다. 그 모든 것이 례없이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는 것은 더러날 필요조차 없다. 더욱이 미국이 국내법으로 주권국가에 대한 제재를 합법화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무시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파렴치한 우롱이다. 한 나라가 국내법에 의해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이다.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5조에는 매개 국가는 매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그 누가 위임하지도 않은 세계 혼병으로 자초하면서 국제법상 성립조차 될 수 없는 주권국가에 대한 단독 제재를 법제화, 제도화하여 국제법을 무시하는 전행을 부려왔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단독 제재 법안의 채택으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전면 도전에 나선 미국의 범죄적 정체가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이 하원에서 채택되자마자 세계에 대고 우리와 협조하는 나라들의 제재를 가하겠다. 외교관계 급수를 낮추라. 대조선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등의 날강도적 요구를 꺼리낌없이 들이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전파 방지 및 제재 이행 감시의 명분 밑에 우리 선박들이 드나드는 해외 항구들을 특별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나라의 영해를 불문하여 자의대로 정선 선박검사를 진행하며 우리 해외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에 대한 2차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박해 나서고 있다. 국가의 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제32조에는 책임 있는 국가는 자기의 국내법상의 규정을 본 협약에 따라 지니는 자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없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국내법을 구실로 국제법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저들의 리익에 부합된다면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 내정 간섭 책동도 정당한 것으로 될 수 있고 저들의 국내법도 국제법 위에 놓일 수 있다는 논리야말로 강권의 극치이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대조선 단독 제재의 이면에 놓인 미국의 음행하고 교활한 세계제패 야망이다. 미국이 해상봉쇄를 거론한 나라들과 우리와의 관계 단절 및 경제무역 활동 금지를 강요한 나라들은 대체로 미국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거나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들 중 많은 나라들이 이미 미국으로부터 형형색색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자주적 권리 행사를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오도하여 저들의 세계제패 전략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 우리를 고립압살하고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을 길들이는 한편 전략적 거점들을 장악 통제하려는 일속다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말 그대로 세계제패 야망을 영이 주도하기 실현해버리는 양키식 사고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불법무도한 대조선 제재 법안이 채택된 것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초보적인 국제관계의 원칙들과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 사멸해로 몰아갈 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반 사실은 저들의 패권 야망 실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오만성, 파렴치성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으며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지구상에 그 어떤 평화도 안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 제재 압박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해당 나라들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길이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로 된다. 현재 단독 제재 법안에 오른 나라들 속에서 국제법 규범에 대한 난폭한 유린, 항구 봉쇄와 선박 검사는 전쟁 행위, 법안 실행은 선전포고와 같은 힘의 각본이라는 비난과 함께 단 한 척의 미국 군함도 우리 해상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제지비리나 전심하라.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전행이 국제무대에서 반대 배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미 제재가 우리에게 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는 곧 미국의 패배이라는 데 대하여 루차 강조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인내력을 더는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 제3314호에는 평화적 시기에 주권국가의 항의나 연안에 대한 타국의 봉쇄를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침략행위로 간주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법제화하려 하고 있는 단독 제재는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반인륜 범죄로서 단호한 군사적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최후 결산의 순간을 기다려온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핵보검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 앞에서 어떤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부원하건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해곡제력과 선제타격 능력은 명실공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그 어떤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고래물이 아니며 제재 압박의 고삐를 제대로 조인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실로 선임 행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대조선 정책을 수립하고 싶다면 조미 사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문제 등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나아가서 세계적인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도 현실 감각을 찾지 못하고 단독 제재의 효과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16년 대북조선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채택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 공세를 가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그 대가로 과연 무엇을 얻었던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 1년 동안에 우리는 전략잠수함 탄도탄, 대출력 고체 로켓 발동기,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10,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등 최첨단 수준의 주체적인 핵공격 수단, 핵무기들을 연이어 개발하여 우리의 자위적 해국 재력을 세계적 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는 쾌거를 단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전대미문의 극악한 제재 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지금에 와서도 제재로 그무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허황한 망상은 없다. 조미 대결의 역사는 비대칭 전쟁의 역사였다. 현대적인 무기를 자랑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언제나 정의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만을 거듭하여 왔다. 하물며 오늘 핵 대 핵의 대결, 의지의 대결에서 승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도 상대를 분별 못한 채 제재에 계속 광기를 부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파국적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5월 15일 평양.